50 languages. 74. 74. طلب شيئا. 부탁하기. 부탁하기. أيمكنك قص شعري؟ 제 머리카락 좀 잘라 주시겠어요? 제 머리카락 좀 잘라 주시겠어요? رجاء ألا يكون قصيرا جدا. 너무 짧지 않게 잘라 주세요. 너무 짧지 않게 잘라 주세요. من فضلك أقصر بقليل. 조금 더 짧게 잘라 주세요. 조금 더 짧게 잘라 주세요. هل يمكنك تحميض الصور؟ 이 사진들을 현상해 주시겠어요? 이 사진들을 현상해 주시겠어요? الصور مطبوعة على القرص المدمج. 사진들이 CD 안에 있어요. 사진들이 CD 안에 있어요. الصور في آلة التصوير. 사진들이 이 사진기 안에 있어요. 사진들이 사진기 안에 있어요. أيمكنك إصلاح الساعة؟ 시계를 고쳐 주시겠어요? 시계를 고쳐 주시겠어요? الزجاج مكسور.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البطارية فارغة. 건전지가 닳아졌어요. 건전지가 닳아졌어요. أيمكنك كي القميص؟ 이 셔츠를 다려 주시겠어요? 이 셔츠를 다려 주시겠어요? أيمكنك تنظيف السروال؟ 이 바지를 세탁해 주시겠어요? 이 바지를 세탁해 주시겠어요? أيمكنك إصلاح الأحذية؟ 이 신발을 고쳐 주시겠어요? 이 신발을 고쳐 주시겠어요? أتسمح لي بشعلة نار؟ 불 있으세요? 불 있으세요? ألديك كبريت أو ولاعة؟ 성냥이나 라이터 있으세요? 성냥이나 라이터 있으세요? ألديك منظفة سجائر؟ 재떨이 있으세요? 재떨이 있으세요? أتدخن سيجارة؟ 시가를 피우세요? 시가를 피우세요? أتدخن السجائر؟ 담배를 피우세요? 담배를 피우세요? أتدخن النرجيلة؟ 파이프를 피우세요? 파이프를 피우세요?